찢겨진 신발 밑창 축 늘어난 티 또다시 까칠 무릎이 뺀듯한 사치 파필터 앞에 갈라지는 성대 이 모든 내 상처 흉터 이게 내 타투 감추지 않아 다 보여줄게 숨기지 않아 다 보여도 돼 내 팽개치고 쉽게 만드는 아픔 실패는 다 핑계 다 받아칠게 도망가칠게 도망가칠 때 에너 너너너 똑똑하기만 해 바라니 또 너너 나가지고 꼬에서 똑같은 말하지 또 톡수는 말투 쏘아붙여 의사소통 아니로 통해 무슨 말을 붙여 에이 수능 쓰고 순종 아닌 반항으로 통하니 통하지 않아 우리가 가진 이걸 생각 따위는 가위지 묵묵 부담으로는 답 없지 곳에서 배움에 가버치는 내가 목표 목표에서는 답 없지 yeah. 생을 덜어 페이지 yeah. 박진 주먹은 한 페이지 yeah. 네가 말한 가르침 me 그만두라는 거라면 차라리 kill me bang wanna be the gang 포기가 눈앞에 보이면 답해 보나마나 패한 단 평균을 깨 다 보여줘도 되는 내 팬은 난 굴려 장땡 I'ma look back, I'ma look back, I'ma look back to the future in fact 과거의 꿈들은 현실이 되어가 지독했던 악몽에서 깨 깨고서 눌렀지 새로 고침 바라는 것들을 다시 쓰지 불만족으로 날 찾직질해 그게 날 여기 또 세운 거지 Yeah I do it for my team I do it for my fan 곧바로 담담 판기 전국 팔도에 깔아 red carpet 흥이 나 있는 내 발걸음 앞에 내 방해물이 된다면 I just kill it click click City를 원하는 멍청한 놈들 살얼음 패밀 집 앞에 에이 불만 표출 굳이 밖에 안해 오직 불만족스러운 현재 내 앞에 만에 가만에만 나는 탐나는 shit 어쩔 수 없이 보겠지 pay 나 너네 더 나 너네 더 안 원하면 뭘 얻겠어 더 많은 걸 원하는 걸 전부 다 가져야만 만족이 되겠어 밤하늘의 별을 따지는 못하더라도 저곳에가 보긴 해봐야겠어 위에 올라가 이송처럼 떨어져도 start from the bottom이라 생각해봐야겠어 날 어떻게 보든지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지 그래 넌 계속 무시하던지 그건 날 더 무섭게 만들지 yeah. 산넘어 상강 넘어가 강 넘어 강단 넘어가 산넘어 산맥 강 넘어 바다 다 넘어가 그 틈을 봐 그대가 적은 실망도 없대 그대는 모든 게 기대가 되네 기대에 찬 숟고리 깨 뻔해 아까운 슛던 지금 안내 백 브레 백백 전볼테 백퍼 터져 포텐 패기어 객기로 후퇴 패퇴 브레 백백 전볼테 열정을 불태워 실패를 두려워란 말은 못 배워 자신이 넘쳐 흘러내려 확신을 찾아 꿈을 새로